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던지신 메시지가 천국이, 하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러시고 나서 이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일을 위해서 혼자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일에 동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 하고 부르시는 정말 소중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벅찬 이 감동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가지고 읽어야 될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주님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우리 성경에서는 시몬이라고 말하죠. 시몬은 히브리 말식 표현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불렀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수선할 때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네 명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가 알려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2000년 전 이스라엘은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대신 가르치는 교사로 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람. 예수님 당시에는요, 다양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 저 광야에서 주거지를 만들어 놓고 경건 생활을 했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를 쿰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주거지를 만들어 놓고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나름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적어놓은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쿰란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쿰란 문서에 보면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썼던 그 의미는 사람을 낚는 어부란 사탄의 그물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그물로 안전하게 옮겨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세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람.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어부를 불러서 사람들을 낫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서 16장 16절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누구를 낚는다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른 나라, 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어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자리로 옮겨놓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요, 삼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구원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 사역자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두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둘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당신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셨고 예수님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셀 모임도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뭐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혹은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다양한 신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왜 교회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신앙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언제 불렀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불렀다고 말하고요. 19절 말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다음날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수선할 때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무의도식할 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게을러 무의도식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할 때 불렀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이 빈둥대는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폐하고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거기까지 봅니다. 예, 그를 데려오라.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왕으로서의 선택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다윗은 게을러서 무의도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관의 사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언제나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교사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학생은 학교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인과 사업장은 일터에서 시장에서 하나님 부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를 주목해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광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 그거는 목사의 일, 그건 선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일과 선교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목사와 선교사의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게 목사와 선교사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이 일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일이 어찌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제한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곧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순교를 각오하고 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정의와 화평과 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합니다. 일단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그릇, 숟가락 걱정을 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단지 그 목적이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한다 생각해버리면요, 우린 그곳에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로 여기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고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선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 자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할 때 헬라어 이야기하고 영국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왜 제가 헬라어 이야기를 하는지 이미 양해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영국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목사님, 영국이 그리 좋아요? 그럼 가세요, 영국으로.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제가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살았던 경험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설교 시간에 종종 예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저 영국 가기 싫습니다. 저는 죽백동이 좋습니다. 영국에서 살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정비소에서요, 이 자동차를 고치는 비용이 무지무지 비싸요. 예를 들면 엔진 오일을 하나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그게 이제 거의 뭐 6년 전이죠. 돈 10만 원, 어떤 때 20만 원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은요, 부품값을 따로 받고, 그 영어로 레이버 차지라고 하죠, 인건비를 따로 받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이 부품값의 몇 배가 돼요. 30분 일하면 그 정비공예에 주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6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는 2시간 일한다 그러면 그게 몇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학생들이나 한인들이 가난해가지고 중고차를 끌잖아, 10년 된 차. 그러면 이게 수시로 고장나면 이게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 게 제일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 꼭 갔다 오면은 꼭 이 뭐랄까 바가지를 썼다 그러나, 예,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한 것도 없는데 뭐 100파운드, 200파운드 하면 벌써 이게 30만원, 4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한 곳이 잘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곳에 가보니까는 제가 살았던 그 동네입니다. 이 아저씨는, 사장님은 필요 없으면 안 갈아줍니다. 타이어 갈러 왔는데 보면은 아, 이거 한 6개월 더 타도 됩니다. 보냅니다. 엔진 오일 갈려고 하는데 언제 갈았어요? 언제 갈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더 타도 오세요. 한 번에 갈아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가, 망하려고 하는가 할 정도로 한 번에 와서 고쳐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갈 때도 얼마 탔냐고 꼭 7월 점검해보고 아직 남았으니까 더 타고 오세요.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한인 유학생들과 한인 교민들에게 이 영국 정비소 사장님은 너무나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거기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30분 운전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적어도 내가 바가지 쓰지 않았다, 적어도 믿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길 갑니다. 갔는데 그분이 이거 한 5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요. 내가 바가지 썼는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 전 몰라요. 만약에 그랬던 분이 알고 보니 어느 교회 집사였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지. 예수 믿으니까. 다시 한번 그분이, 그 사장님이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선교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아낍니다. 주중에 청년들이 교회 많이 오고 많이 선신하고 섬깁니다. 너무 귀해요. 그 시간에 다른 데 갔지 않고 가능한 교회에 와서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세상인을 등한시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일하는 그 열정만큼이나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한 시간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두 시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 교회에서 사역했다면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감당하라고 내 삶의 현장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꼭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과 39절 말씀 보면 원래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이미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과 이 네 명의 제자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이 과정을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우리 예수님과 네 명의 제자가 마치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만난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하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마지막 끝에 예수를 따라가니라. 뭘 말할까요? 곧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부르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했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 뭡니까?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겁니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두 가지 순종의 반응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극적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극적인 반응이 뭐예요?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뭘 버렸습니까? 18절 말씀 보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다 이 말은 이전에 삶의 방식을 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또 20절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을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제자들의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첫 번째는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익숙했던 내 삶의 방식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집착했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버린다 혹은 포기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버린다, 포기한다 그 말은 우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0년 만에 제 제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이제 교육 전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학생부에서 만났고 또 이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라가서 청년부에 때까지 제가 섬겼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몇 살이냐 지금 그랬더니 47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죠 제가. 아니 너나 나나 똑같이 이제 나이 먹어간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이와 전화를 끊고 30년 전 지나온 추억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즐거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1989년도 이 아이들 데리고 저 홍천강으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일정 중에 이제 물가에서 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거기 다슬기 고동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서 저쪽 편에 건너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4명과 함께 이 다슬기를 많이 담아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홍천강은요 이 물바닥이 고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래로 훅 꺼집니다. 물살이 많이 빨라요. 그래서 홍천강에서 해마다 많이 인명사고가 나타납니다. 많이 죽어요 거기서. 그날 아이들과 함께 오는데 양쪽 손에는 이 다슬기가 가득 담긴 봉투가 제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오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어어 하면서 물이 푹 빠져나가는 거예요. 완만한 짓에서 갑자기 꺼지니까는 아이들이 푹 빠지면서 흘러오는 물에 의해서 서서히 서서히 떠내려가는 겁니다. 저도 덩달아 어어 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만 했지 빨리 손을 내밀어서 아이들을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손에는 다슬기 봉투가 들려있었기 때문에 이게 버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주신 건데 버려야지만이 아이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머뭇머리고 거리는 사이에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떠내려갑니다.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까운 다슬기, 이 피와 땀이 섞인 다슬기를 다 버려버리고 손을 내밀어서 아이들을 잡아당겼어요. 만일 제가 그날 다슬기보다 이 아이들보다 다슬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전 절대 다슬기를 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 양손에 붙잡혀 있는 이 다슬기보다 아이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가 기꺼이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요?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삶의 우선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있어서 우선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거기에 따라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신앙 때문에 뭘 포기했습니까? 애굽의 금은 보화를 포기했어요. 모세가 신앙 때문에 뭘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생애 속에서 누가 우선이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이 손에 하나님은 내가 버린 그 이상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이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더니 이 손에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내 손에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건 목사니까 가능하죠?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 문제 앞에서는 목사고 집사님이고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리면 그 손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 더 많이 버리고 우리 더 많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가족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 직장 버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과연 내가 손해볼 수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우선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이 반응,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중에 적극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8절 말씀 보시면 맨 끝에 따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맨 끝에 따라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의 특징은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갔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따라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주님이 네 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이 따르다, 나를 따르라, 따르다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도에 관한 가장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달리 제자도가 무엇인가, 제자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썼는데 제자는 결국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을 헬라어 표현으로 번역하자면 듀테오피소무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닙니다. 세 단어입니다. 듀테오피소무. 이거는요 단어가 아니라 수고, 관용어입니다. 이 뜻은요 문자적인 정확한 의미는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와라 이런 말인데 누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만일 스승이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제자도 스승의 뒤를 따라서 고난받는 길로 걸어오라는 말입니다. 만일 스승이 핍박받는 길로 걸어간다면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서 영광을 버리고 핍박받는 길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요구인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내가 곧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기 때문에 처음 부를 때는요 이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비록 스승을 따라가는데 그 따름의 끝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스승을 따라가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따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질문 없이 왜 가야 됩니까? 가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영광과 부귀영화를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제자됨의 적극적인 반응인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제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소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무슨 일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바른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접근 방법에 이단과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단은 말입니다. 이단은 현세의 삶을 내세의 삶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내세의 소망이 있다면 현세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세를 위한 이 땅에서의 종교적인 열심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 광신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세의 삶을 대단히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더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세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내세에서 현재의 삶을 심판받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의 삶을 더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절대 구분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자리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내 신앙의 터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소명자로 부르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십니까? 내가 매일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그 삶의 자리가 나를 소명자로 부르신 자리입니다.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오지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학교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일상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함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의와 화평과 공의를 실현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켰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도 이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면서 초대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내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누구도 내 살아가는 모습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내 삶의 터전, 일터, 가정이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밥그릇과 숟가락을 걱정하면서 눈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자리,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 나조차도 피하고 싶은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허락하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정말 정말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신뢰에 주님의 섭리를 믿고 버리십시오. 주님은 버린 그 손길에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겁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명령하실 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묻지 마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 모두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